Yeah, okay. Yeah. I got a bad habit. 먼저 가봐, 지금. 정답은 싹 지워. 내 답은 내가 쓰지. 미국은 내 발을 묶어. I'll be a pilot. 날아줘 space까지. 내 삶을 조종해 fly. It's a cool game. I cannot lose. 이게 위에 moving like we on a cruise. Always maintain 차분함을 지켜. Yeah, it's so good. 흔들릴 땐 조금 더 먼 곳을 봐. 하늘에 다다듬지 못할 꿈을 그려봐. Hey baby, 눈을 뜬 그 순간. Please don't put your hand up and don't make me tell you again. Sit down. 눈이 내 말보다 더 강력해. 나 말을 아껴고 심없을 때 나서지 마자 생각해. 너답게 하면 돼 있어 돼. 넌 꿈을 배워 like nonsense. 점차를 매겨 난 노댄. 난 통제 넘어 정상에서 다 정상이 아니야 renegade. I smell some jealousy. I smell some jealousy. You should just let that be. Let it go. 누가 뭐라 하든 그냥 걸어갈래 my way. 내가 찾던 heaven 거길 데려가줄 highway. 흔들릴 땐 여기 내 옆에 기대. 뺏기지 못할 그 꿈을 더 키워가봐. Baby, oh, 이제 손을 뻗어. Hey you, hey you. Shit. Lock it down. Sit down.